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남조선 강조 미제 침략군의 생화학 전쟁 책동을 규탄하는 투쟁을 광범위 전개하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를 비롯한 72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일 생화학무기 실험실 부산 설치를 반대하는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미제 침략군의 전형 부두인 부산항 8부두 앞에서 가진 결성식에서 발언자들은 앞으로 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실 설치를 반대하는 부산시민 대규모 집회를 가지고 전지역적 규모에서 동시에 시위투쟁을 벌이는 등 반대투쟁을 광범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